나무를 가꿀 때, 종이를 오릴 때, 엿장수가 손님을 부를 때, 바느질할 때, 머리를 깎을 때, 수술할 때, 그리고 고기를 자를 때나 채소를 다듬을 때, 이럴 때 가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위질이 그 정도를 벗어나면 그것은 곧 흉기요, 폭력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 영화 해적이 정도 이상으로 많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검열할 때 이것만 잘라라 그랬는데 가위든 분들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저것도 그것도 다 자른 모양입니다. 가위 손기 알립니다. 가위 들었다고 모두 엿장수가 아닙니다. 정도를 벗어나면 그것은 역사에 남을 죄입니다. 가위로 사람을 찌른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나를 가로막고 포기하듯 하루를 보낸 날도 많아 그런 나를 언제든지 기다려주는 것은 노을 속에 익어가는 저 붉은 바다였어 내 가슴에 바다마저 이를지도 몰라 내가 가진 그 모든을 빼앗아 간다 해도 저 바다는 지켜야 해 아픔이 크다 해도 사인으로도 인정을 쏘면서 승냥이처럼 비상을 열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폭풍은 몰아치고 거침없이 자유롭게 세상 속의 바다를 꿈꾼다. 영화 해적의 주제가 해적, 허준호 씨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신문지 상인이 TV 보도 프로그램에서 보도되는 것 중에서 목소리 높여야 될 것이 이것뿐만은 아니죠.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저희가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특히 분통 터지는 일은 역사에 남는 죄는 이것도 분명히 가위질도 역사에 남는 죄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독특한 종이에다가 적은 글을 받았어요. 서울 강서구 방화1동의 최효식 씨. 건축가에서 쓴 종이라고요. 홍대 건축가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영화광이라고 하셨는데요. 오죽 영화를 좋아했으면 지난 1년 동안 졸업작품으로 영화관만 설계하셨다고요. 그 설계도 좀 보고 싶네요. 정말 제대로 된 영화관이 있었으면 하는 것은 영화관 한두 번 가셨다 오신 분들이라면 다 생각하시는 일일 것 같아요. 그 영화관 설계도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영화관 설계도가 어딘가에 꼭 뽑혀서 좋은 영화관이 지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번 달에 건축 대전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감은 이제 끝났군요. 이제 효식 씨가 할 일은 잘 되기를, 그 결과가 잘 되기를 꿈꾸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김영준 씨가 신청해 주신 꿈타령 띄워드릴게요. 영화 레드핫에도 삽입됐고요. 스틸링 홈에도 이 곡이 나왔었죠. 에벌리 브라더스가 부르는 곡입니다.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Always. 항상 그대 곁에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음악이 있습니다. 본조비의 새 노래 Always. 그들의 최신 앨범을 만나세요. Polygram.

서울 삼성동의 배윤수 씨, 제발 지금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이 업설 보니까 내일 이 곡을 들려달라고 신청하셨네요. 그런데 하루 일찍 들려드렸는데 헨리 5세 중에서 Non Novus Domine, 오늘 밤의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 Non Novus Domine만큼 아주 웅장하게, 오늘 그 웅장한 기획하는 날이죠.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오늘은 아홉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푸드프킨 감독의 어머니. 이 소련 영화가 영화 100편의 그 아홉 번째 영화입니다. 전원 포템킨이 완성된 그 다음에 192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푸드프킨 감독은 전원 포템킨의 에이젠 슈타인 감독보다 5살이 많았는데요. 소련 몽타주 영화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에이젠 슈타인과 함께 얘기해지는, 말해지는 그렇게 쌍벽을 이루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몽타주를 생각하는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에이젠 슈타인의 경우는 정반합의 변증법을 토대로 해서 몽타주 이론을 정립시켰는데요. 그러니까 A쇼트와 B쇼트가 결합해서 A도 B도 아닌 새로운 개념을 가진 C가 생겨난다. 이건 에이젠 슈타인의 개념이고요. 푸드프킨의 경우는 참 물리학과 화학에 관심이 깊어서 그런지 A쇼트와 B쇼트가 차곡차곡 벽돌처럼 쌓여서 한 씬, 한 장면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에이젠 슈타인이나 푸더프킨이나 모두 미국의 영화감독 그리피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그의 영화로부터 몽타주 이론을 토대로 쌓았는데요. 에이젠 슈타인보다는 푸더프킨의 몽타주 개념이 그리피스의 편집 방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푸더프킨은 또 소련 감독인 클라쇼프로부터 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클라쇼프는 쇼트와 쇼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어붙이는 실험을 하면서 쇼트와 쇼트의 연결이 영화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던 초기 소련 영화 감독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푸드프킨의 영화 어머니는 상당히 에이젠슈타인의 전원 포템킨과는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몽타주 기법을 사용했지만 전원 포템킨의 경우는 어떤 지적인 공감을 얻어냈다면 고리끼의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푸드프킨의 어머니는 따뜻한 정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식한 노동자의 아내이며 어머니였던 한 여성은 남편의 죽음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혁명 전사로 나선 아들이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또 감옥에 수감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러시아 혁명의 의미를 깨달아가게 되죠. 이 어머니가 혁명의 깃발을 들고 시위에 가담하는 장면, 여기서 관객들은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감동들, 아주 감정을 엮어나가는 푸드프킨의 연출 솜씨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생쥐 가족들의 얘기를 다룬 만화 American Tale 중에서 꼬마들의 목소리로 한 곡 띄워드릴게요. Somewhere Out There. Thank you. 광주 서구 양동의 김익현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꼬마들이 부르는 곡 잘 들으셨죠? Somewhere Out There, 영화 American Tale, 피블의 모험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이 소련 영화인들이 혁명에 성공한 새로운 소련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을 때, 그때 중국에서는 장계석이 내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한창 그 기쁨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건축과 디자인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던 바우하우스 스쿨이 바이마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우하우스 스쿨, 1919년에 생겨났는데요. 단지 건축, 디자인 거기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20세기 문화 전반에 그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칸덴스키나 클레 같은 화가에게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고요. 이 당시 독일에서는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성이나 심판 같은 작품을 통해서 서서히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소련의 푸도프킨이 어머니를 만든 해, 그해 미국 헐리우드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26년 8월 23일 미남 스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루돌프 발렌티노가 31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한참 위궤양으로 고생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발렌티노의 여성 팬들은 장례식에 몰려들어서 엄청난 인파를 이루고 또 그의 무덤은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심지어는 슬픔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광적인 팬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자, 이렇게 발렌티노의 여성 팬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버스터 키트는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나오는 코미디 영화 장군, 제너럴을 완성해냈습니다. 당시 홀리우드는 버스터 키튼, 뭐 찰리 채플린, 해롤드 로이드, 해리 랭든 같은 영화인 덕분에 코미디 영화가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뭐 찰리 채플린을 가장 잘 알고 있지만 버스터 키튼의 진가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버스터 키튼이 채플린보다 더 중요한 영화인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죠. 채플린의 경우는 우리가 꽉 끼는 양복 옷돌이에 헐렁한 바지에 커다란 신발을 신은 방랑자 찰리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버스터 키튼은 채플린처럼 연출도 하고 직접 출연도 해서 시종일관 변치 않는 그 무표정한 얼굴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버스터 키튼은 영화 속에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결코 그 무표정한 얼굴을 바꾸는 법이 없어서 좀 기묘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그 10번째 영화는 바로 그의 대표작인 제너럴, 장군입니다. 장군에서 버스터 키튼은 기관사로 등장해서 엎치락뒤치락 온갖 해프닝을 펼치면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데요. 지금 봐도 조금도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버스터 키튼의 그 코믹한 연출 솜씨는 장군을 영화사상 100편의 영화 명단에 올려놓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죠. 버스터 키튼이 영화 장군에서 기차를 타고 미국 대륙을 달리던 그 다음에 5월 21일에 25살의 미남 청년 찰스 린드버그는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또 현대무용의 창시자인 이사도라 덩컨은 1927년 9월 14일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그 삶을 마감했죠. 무대 위에서 맨발로 등장해서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이사도라 덩컨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은 너무나 유명하죠. 언제나 목에 걸치고 다녔던 그 긴 스카프였는데요. 자동차 바퀴에 걸린 그 스카프에 목이 감겨서 목이 졸려서 이사도라 덩컨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만큼이나 영화 같은 죽음이죠. 바네사 레드그레이브가 이사도라 덩컨 역을 했죠. 이사도라, 영화 이사도라의 테마 띄워드릴게요. 폴 모리 악단의 연주입니다. 폴 모리 악단이 연주한 영화 이사도라의 테마였습니다. 1927년 이해는 영화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영화 속에서. 10월 6일 최초의 유성 영화 재즈싱어가 극장에서 상영됐고 관객들은 열화 같은 성원을 보냅니다. 자, 이 영화의 탄생과 함께 영화는 이제 무성영화 시대로부터 유성영화 시대로 접어듭니다. 한편 소련에서는 레닌이 세상을 떠나고 스탈린 시대가 막을 올립니다.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이 1927년 11월 15일에 트로츠키를 숙청하고 스탈린 시대를 연 거죠. 그 다음해인 28년 2월 6일 러시아 망명으로 권좌에서 축출된 그 짜르의 딸 아나스타시아 차이콥스키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그 왕족 학살을 피해서 러시아를 탈출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녀가 정말 러시아 황제의 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미국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잉그리드 버그만과 율 브린너가 주연을 맡아서 아나스타샤라는 영화도 1956년에 만들어졌었죠. 한편 1928년 11월 6일 미국에서는 허버트 C. 후버가 대통령에 선출됐고 그 나흘 후인 11월 10일 일본에서는 히로히토가 왕이 올랐습니다. 이로써 제국주의는 그 침략의 발톱을 더 날카롭게 세운 셈이 됐죠. 그래서 그런가요? 같은 해 덴마크 출신의 칼 데오도르 드레이어 감독이 자신의 걸작 잔다르크의 순환을 완성합니다.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편, 영화 100년, 영화 100편 그 11번째 영화예요. 잔다르크는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1412년에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영국의 침략으로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했던 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영국군과 맞서 싸웠던 프랑스의 처녀 잔다르크는 하지만 곧 정치가들의 협잡으로 마녀에 몰립니다. 1431년 5월 30일에 화형에 처해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는데요. 칼 드레이어 감독은 이 종교 재판을 회부돼서 마녀라는 판결을 받고 화형당하는 그 과정을 영화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잔다르크의 순환의 이 영화 무대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회색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잔다르크의 재판이 아주 숨막히게 진행되죠. 잔다르크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정치가들, 성직자들, 그들의 음흉하고 사악한 얼굴, 그것과 대비돼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잔다르크의 순결한 표정이 모두 화면 가득히 클로즈업됩니다. 이때 잔다르크 역할을 맡았던 배우 마리아 팔코네티는 전혀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 등장을 해서 정말 섬세한 표정 연기를 보여주고요. 그 표정 연기에 못지않게 드레이어 감독은 아주 놀라운 연출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사가 없는 이 무성 영화에 어떤 유성 영화보다도 풍부한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새삼스럽게 무성 영화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데요. 수만 마디의 말보다는 표정 하나, 그것이 더 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전해주는구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 역시 프랑스 역사를 다룬 영화죠. 여왕 마고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강서구 화곡 8동의 조민기 학생, 그리고 역시 강서구 화곡 7동이네요. 아, 사이좋게 임희정 씨께 띄워드립니다. 여왕 마고 중에서 엘로하이, 오프라 하자가 부릅니다. 소한 말 때문에 다툰 지연이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전남 나주 세시면의 김경숙년 친구 지연 씨가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왕 마고 중에서 엘로하이 띄워드렸습니다. 오프라 하자의 음성이었고요. 1920년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영화는 소련의 지가바르토프의 카메라를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자, 이 지가바르토프는 레닌의 말을 따라서 영화 작업을 한 감독인데요. 소련 영화 감독들은 먼저 뉴 스릴과 다큐멘터리에 충실해야 된다. 이 말에 따라서 다큐멘터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지가바르토프는 1919년 키노아이 그룹을 만들고 각색되거나 연출되지 않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파악되는 현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르토프는 감독이란 오로지 카메라를 들고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에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또 편집 과정에서 쇼트와 쇼트를 이어붙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는 그리고 카메라에 뭐 미인의 행렬이라든지 동물원의 동물, 뭐 이런 흥미거리를 담는 대신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비참한 상태의 어린이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베르토프의 생각 또 메시지는 에이젠슈타인이나 푸더프킨의 몽타주 방법을 다큐멘터리로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베르토프의 다큐멘터리는 훗날, 그러니까 1961년에 프랑스의 장 루시가 이름 붙인 시네마 베리떼가 탄생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1922년부터 키누 프라우다를 제작했던 베르토프는 바로 1929년에 카메라를 가진 사나이를 완성해냈어요. 제 이 영화가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그 12번째 영화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카메라맨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 카메라 앞에 놓여진 사람들과 카메라 앞에 놓여진 사물들, 이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나가죠. 그래서 카메라에는 턱심한 변화를 보이고 있던 당시의 소련 사회가 아주 자유분방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날카롭고 비판적인 안목을 잃지 않고 있어요. 베르토프는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와 역사의 문제, 또 영화와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사상 가장 논쟁적인 작품으로 이 영화를 꼽기도 합니다. 같은 해인 1929년 3월 25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인 무솔리니는 선거에서 99%의 지지를 획득했다고 발표합니다. 또 같은 해 5월 16일에 MGM 영화사의 사장인 루이스 B. 메이어가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하는데요. 바로 아카데미 영화제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죠. 미국에서 제1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는 자넷 게이너가 여우주연상을 받고 에밀 야닝스가 남우주연상, 그리고 프랑크 보제스가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으리라고 예상했던 찰리 채플린과 또 최초의 토키 영화였던 재즈싱어의 주인공인 알 존슨은 그저 수상 후보자 명단에 오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죠. 자, 최초의 토키 영화였던 재즈싱어, 이 1929년 작품이죠. 이 영화를 80년대 초에 닐 다이아몬드가 주연해서 리바이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Love on the Rocks. In a storm. song. Love on the rocks. It ain't no big surprise. Just pour me a drink and I'll tell you my lies. Yesterday's gone, and now all I want is a smile. 닐 다이아몬드가 주연한 리바이벌 재즈 싱어 중에서 Love on the Rocks 띄워드렸습니다. 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오늘 1926년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 말까지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뽑은 영화 100편 중에서 오늘 9번째 영화부터 12번째 영화까지 소개해드렸죠. 1926년에 소련의 푸더프킨이 새로운 몽타주 개념으로 만든 어머니. 그리고 열 번째 영화는 1926년 역시 같은 해에 미국의 버스터 키튼이 만든 제너럴 장군이고요. 11번째 영화는요. 1928년에 덴마크의 칼 데오드르 드레이어 감독이 만든 잔다르크의 순환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영화는 1929년작 베르토프의 다큐멘터리인 카메라를 가진 사나이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영화는 거의 없네요. 그쵸? 언젠가는 이런 영화도 다 볼 수 있게 되겠죠? 아, 얼마 전에 TV에서 참 비디오로도 영화관에도 상영됐던 영화를 보여줬는데요. 꼭 이런 영화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영화도 좀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그린 카드를 다시 보면서 참 재미있게 또 한 번 봤는데요. 경주 내남면 명계 1위의 김인철 학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이틀로 김연한 씨도 재미있게 봤다고 하셨던가요? 그린카드의 맨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 띄워드릴게요. Eyes on the Prize, 엠마우스 그룹 싱어스의 노래입니다. Last night I had a dream about a home that was so bright. I don't know why it has to be a dream. Why can't I, where will I, Lord help me, help me find a home. Keep your eyes on the prize. Don't be dismayed. Don't be dismayed. I haven't had much sleep. 제라르드 바르디와 앤디 맥도웰이 헤어지는 이 마지막 장면 음악 들으면서 혹시 혜진이 생각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박은지 학생. 제가 띄워드린 곡 잘 들으셨습니까? 그린카드 맨 마지막 장면에 그런 그 곡이었어요. 엠마우스 그룹 싱어스가 부른 Eyes on the Prize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이네요.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는요, 대구 수성구 법물동의 이근영 학생께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광주 북구 용봉동의 정지훈 씨, 또 경기도 보천 오정구의 박유진 씨, 인천 북구 청천일동의 신지희 씨,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의 김호정군, 충북 충주 지현동의 박경화 씨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영화 불초자 열혈남아 중에서 여멍이라고 불렀다고 또 여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혼나겠네요. 여명이 부르는 삽입곡이 들어있죠. 란스 의자 등 남색 가로등이라는 곡. 자, 이 곡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꿈 꾸세요. 静默无言飘过，时光偷窥我俩的爱河，人与离别，此刻怨言若太多，如追悔，心中也自觉很傻。蓝色街灯徐徐隐隐退，能否推开你我的眼泪，离别重聚，多少次离合告吹，遗失的一些再无法面对，微蓝在眼内仍在占据夜望，呆望车将远去，爱亦去，街灯都俯视去掩盖心碎，重逢后再度离别惯了，又是离别车将远去，爱亦去，将哭声剪碎，将爱情没法追。蓝色街灯映不出的痛楚，流浪风里反复低唱这首歌，蓝色街灯路已渐变孤寂，明日可会伤心失意，可挂念我，街灯徐徐隐退，能否推开你我的眼泪，离别重聚，多少次离合告吹，遗失的一些再没法面对，微蓝在眼内仍在占据，夜望呆望车将远去，爱亦去，街灯都俯视去掩盖心碎，重逢后再度离别惯了，又是离别车将远去，爱亦去，将哭声剪碎，将爱情没法追。蓝色街灯映不出的痛楚，流浪风里反复低唱这首歌，蓝色街灯路已渐变孤寂， 冷冷风里反复低唱。